합창, 한국 합창이 현재 있죠. 있는데, 이태리 스타일, 아니면 영국 스타일, 러시아 스타일. 거기에 단지 가사만 한국말로 되어 있을 뿐이지,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 합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. 저는. 그래서 진정한 한국 합창을 찾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국악의 요소하고 서양음악의 합창하고 융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국악 쪽에는 합창이라는 장르가 없으니까 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아주 찰나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 고시죠.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작품을 구성하게 됐습니다. 커다랗게는 3부 구성입니다. 자연, 그 안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그 다음에 사랑, 그 다음에 효.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작품을 구성하게 됐습니다. 정가에서 하는 노래의 음정 사이도 그렇고 또 발성도 다르고 또 우리가 서양음악에서 말하는 소프라노는 과학적인 진동수에 의한 이런 발성이니까 굉장히 다른데 그 다른 것이 어울린단 말이에요. 다른 것 속에 같음이 있고 같음 속에 다름이 있구나. 여러 가지 한국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단원들이 사실은 연습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당황스러워했지만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바로 우리의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. 이 시대하고 안 맞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합창이라는 그릇, 오케스트라라는 이 큰 배우에서 역학하는 거죠. 아, 저게 한국 합창의 어떤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오셨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